낯선 거리지만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발을 떼었고 그림 속으로 들어와 버린 지금 내 옆엔 그림 같은 여자가 있네요. 나를 보네요. 말을 거네요. 나 사실은 그냥 그림이라고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힘들었지만 발을 떼었고 그림 밖으로 나와버린 지금 옆엔 그림 속 그 여자가 있네요. 나를 보네요. 말을 거네요. 당신이 내민 손을 잡으려 용기 한번 내봤다고 그림 속이 진짜인지 그림 밖이 진짜인지